왜 씹어 읽은 것도 아는데 씹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제는 안 읽고 씹어 안 읽씹이 훨씬 더 나빠 보이스피싱이니 내 톡 왜 씹어